지난번에 헤르더 강의하면서 제가 그 소개하려다가 깜빡하고 못한 책인데 유럽 낭만주의 도래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꼭 사서 읽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읽을 것도 없어요. 별로 텍스트도 없고 그림이 많아요. 책에 도판이 많아서요. 텍스트만 읽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럽 낭만주의의 도래 이게 네, 뭐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인데 하우스에서 나온 책을 꼭 사서 읽어라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 알죠? 내 원칙상 유럽 낭만주의의 도래 요거는 책이 참 뽀샤시하고 좋아요. 괜찮아. 유럽 낭만주의 도래. 이러면은, 이런 도판 하나씩 이렇게 곁에 두고, 울적하고 그럴 때 한 번씩 보면 좋아요. 퐁파두르 부인, 그네, 뭐 이런 거 있죠. 난 퐁파두르 부인 너무 좋아. 퐁파두르 부인. 응? 퐁파두르 부인이 너무 좋아. 장만옥보다 좋아. 장만옥보다 좋아요. 퐁파두르 부인이 훨씬 좋아. 이게 여기 뭐야 꼭 그 옛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낭만주의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현대예술에서 어떤 식으로까지 파생되어 나왔는가 가령 파졸리니의 영화 살로 소돔 121이라는 영화 있죠. 음란물로 흔히 알려져 있는 건데 그 파졸리니 그 살로 소돔 121 저 이거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런 영화들도 말하자면 낭만주의 이런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그래요. 그래서 괴테, 사드, 바이런 뭐 이런 사람들 관심 있는 분들은 유럽 낭만주의의 도래 이거 한 번씩 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냥 그림으로 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일단 내년에 여기서 강의를 한다는 것을 강의를 한다고 전제하고 아직 한다 만다 이거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다는 걸 전제하고 내년에 책 읽기와 글쓰기 작년에 제가 11월 12월이었나요? 그게 마지막 코스가? 10월, 11월. 예. 네. 그니까, 그때 제가 병원에 가는 바람에 못했던 게 있죠. 근데, 어쨌든, 책 읽기와 글쓰기를 두 달에 끝내는 코스를 내년에도 할 것인가. 이제 한번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 아니면, 예전에 우리 교육 교사 아카데미에서 한번 30주 동안 한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 책을 가지고 철학사. 철학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철학사를 40주로 그렇다고 해서 물탄 건 아니야. 철학사를 40주 하는 것도 복찬 일이다. 근데 그게 이제 물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40주를 할까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할까 말까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in between us 우리들끼리 하는 말인데 생활 역학 뭐 이런 것 틈에다가 내 강의를 이게 포스터를 붙여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무슨 제도 속에 들어있어서 안 하면 뭐 월급이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애써 외면하고 그냥 하면 되겠지만 나는 그런 것을 하기 싫어서 내가 사실 이제 어떤 제도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지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차라리 내가 점을 봐주고 말지 여러분들 생년월일 생신 내놔 내가 봐줄 테니까 하도 철학 박사라고 그러니까 점 봐달라고 그래서 연습 좀 했어. 추명하게 원리 이런 거 좀 외웠어. 그러니까 생년월일 생신 주세요. 뭐 인생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뭐 고민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성균은 20대가 무슨 정을 보나, 훌륭하고 고귀한 것만 열심히 추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50대에서 죽는 거야. 이거 전볼 거 없어, 결론적으로는. 무슨 역학이야, 역학은. 내가 아무리 야매 철학 박사지만, 그런, 그 역학에서 철학 박사라는 사람하고 내가 뭘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좀 고민. 그리고, 어쨌든, 근데 그거, 그 가장 근원적인 제1전제부터 시작해서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할 것인가, 이제 철학사를 할, 하게 되면 철학사를 할 것인가, 그거는 지금 고민 중.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해드린 얘기인데, 광진구에 있는 어떤 도서관에서는 저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대. 그래서 나도 대통령상을 목표로 한번, 생활 철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드세요. 대통령은 철학, 대통령은 문화에 대한, 대통령이 말하는 문화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저급하기 때문에 그 상은 전혀 자랑스럽지 않아. 그쵸?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오늘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경기도 영상위원회가 있어요. 경기도 영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경기도 영상위원회에서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을 160명을 선발하여 그 160명에게 일종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멘토링이란 말이 왜 이렇게 유해서 유행이야? 박원순의 멘토가 공정이더만. 멘토단을 구성했어요, 박원순 씨가. 그 멘토단에 공지영도 있고, 공지영이 누구의 멘토일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 전에 어디 무슨 기사를, 신문기사를 봤는데, 공지영이 그 기자가 작품을 많이 읽히고 한 것에 비해서 상복이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공지영이 참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걸 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질문이야?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상복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얹잖아? 상을 줄 수 없지. 공지영이 지금 여자 김진명인데, 응? 그 대중소설 작가에게 우리가 상을 줄 수는 없잖아. 차라리 마룡생이라든가. 그 더 많이 읽혔어, 공지영보다도. 대한민국 남성들의 호쾌함을, 응? 꼼수 영어로 하면 호연지기, 응? 호연지기를 와룡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 군엽지 이런 작품들을 쓰신 분들, 다른 또 누구냐, 김용, 응? 이런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무슨 공지영에게 상이야. 택도 없어. 근데 어쨌든 경기도 영상위원회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명씩, 160 많으니까 80명씩 해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의 뭐 멘토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두 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아침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뭐 그런 것에 관한 강의를 오전에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강의를 하러 가면 당연히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주요한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한 5분 정도만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좀 저에게 뭘 제출하는 글 쓸 때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작년에 책 읽기와 글쓰기 했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의 유일한 독자는 나니까 그때 숙제를 낼 때, 그지? 이면주 군, 그지? 독자는 나니까 헛소리 쓰지 말고, 그지? 그렇게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내가 독자인 경우에 글을 쓰는 거하고, 근데 이제 거기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이니까 뭔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또는 뭐 강의하고 그것도 책으로 내면서 좀 생각해 봤던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잠깐 얘기를 할게요. 목소리를 크게 못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거기서 한 시간 반 강의하고 상암동에 DMC 첨단산업센터 거기 가서 영화인 교육센터에 가서 3시간 강의를 했어요. 지금 그러고 왔어. 지금 목소리 많이 가라앉았죠. 그렇다 해서 뻘짓하지 마. 목소리 바로 올라가. 그 흥분해가지고 사람 2단 여차이로 깔 거야.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라는 거 있죠. 이해. 이해라는 말은 아주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이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쓰여요. 이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그 말이 철학적 맥락,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은 책세상 고전의 세계 딜타이가 쓴 태연과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딜타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 따로 배우지 않으면 안 돼. 해석학 그 영역, 페어슈텐 해석학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르치는 것도 없어.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없다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해라는 말은 좁게 이해를 하면, 이해라는 말을 좁게 이해하면,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는 이성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사유 능력에다가 이걸 꽂아서 넣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말랑김에 도가니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도가니라는 소설이 있는데 소설 이전에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보고서가 있죠. 보고서를 읽으면 사람들이 이해는 해. 그러나 이 자식들 잡아 족치하겠네 라고 서명을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아.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도가니라는 소설을 읽으면 동감을 하지. 근데 영화를 보니까 광분해버리잖아. 그것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매체인데 매체가 가지고 있는 소구하는 그 측면이 달라요. 측면이 달라. 감정을 통해 감정을 움직여서 행동으로까지 이끌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그걸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명료한 추론을 준비해서 그걸 딱 들이민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설득이 되지. 설득은 이해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많아. 네가 하는 말은 알겠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동감하긴 좀 어렵다.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이해는 안 되는데 동감이 된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묘하게 설득력 있네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제가 저기 저 25살에 군대 갔다 25살에 철학과 3학년으로 복학을 했을 때 3학년 1학기 때 인식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철학과 3학년 1학기 때 인식론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을 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빈, 예. 너 지금 몇 살이야? 23살입니다. 무슨, 너무 귀엽다. 뽀송뽀송하네. 실례지만 연세가 47. 아, 그래요? 성빈이 엄마 뻘 되시네. 응. 너의 그 소원이 뭐야? 꿈이 뭐야? 없습니다. 없어? 아, 준영이는? 고결해지고 싶습니다. 고결해지고 싶습니다. 고결해지고 싶습니다. 이게 정치적 소원.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런 다 알아. 난 너를 몇 년 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게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끝나고 남아. 뒷산에서 우리 한번 뼈를 추려보자꾸나. 제가 25살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맥락을 조금이라도 짐작하면 이해를 되시겠지만, 제가 80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최근에 각하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우리나라는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도. 80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정말 나라가 시끄러웠어. 온통 시끄러운 거야.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뭐, 이렇게 막, 가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있는 것은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좋아하질 않아. 데모도 안 했어. 그냥, 아, 구차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5살 때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50살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고요한 사람 있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 그 자체로 고요해 보이는 흔들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인식론 수업을 듣는데 그때 제 선생님이 저보다 29살이 많으신 분이니까 54살이셨겠죠. 딱 그 교탁 옆에 딱 선생님 섰는데 강실이 아닌 완전히 누가 심하게 애들이 심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거 있잖아. 등발도 좋은 분도 아닌데 그분이 와가지고 조용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조용히 얘기를 하시니까 다 귀담아 듣다가 3, 4분 후에 다 자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고요한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느낌이 있었어요. 와, 이거는, 이건, 알 수 없는 그 포스에 확 빨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저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빨려 들어간다 생각했거든. 근데 제가 그 25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을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양반은 감정의 동요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면서 정서적인 전달이면서 그게 다 이게 일치돼 있어. 레이어가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야 준영아 너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들릴 때도 있잖아. 새끼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감정이라고는 한올 한톨도 한올하기도 실리지 않은 말을 촥 말해. 이 포스가 확 이 단어가 이렇게 폭탄처럼 날라오는 게 되게 이게 소이탄이라고 알아요? 딱 대상에 딱 담으면 거기 불이 팍 나는 탄이 있어요. 보통 탄 말고 소이탄이라고 불질러주는 탄이 있어. 그냥 무미건조한 단어를 탁탁탁탁탁 얘기했는데 딱 오면 이게 불질르는 것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전혀 감정이 없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소원이 뭐였냐면 감정과 이성과 이런 모든 레이어를 단단하게 눌러서 짧은 그 판때기 있죠. 포항제철에서 만들어낸 그 강철 판때기. 그냥 스치면 바로 싹 면밀하게 베지는 그 판때기 있잖아. 그런 판때기처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거는 어떤 특정한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가령 선생님한테 석사학위 논문을 누가 써가지고 선생님이 안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알죠?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제가 다시 써볼게요. 그냥 나 퇴근해. 그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안 되겠네. 그럼 다음 학기에도 안 되고 이번 학기에도 안 되고 그 다음 학기에도 안 되고 10년 후에도 안 돼. 안 되겠네. 그럼 끝이야. 안 돼. 가령 써갔어. 선생님한테 논문을 써갔어. 그러면 좀 고치게. 이렇게 말씀해. 고치면 돼. 응? 토가 없어. 근데 안 되겠네 하고 고치면 돼.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석사 과정을 갖다 3년 다녔단 말이에요. 예? 3년 다녔는데 논문 냈어. 근데 안 되겠네. 그럼 어쩌라고. 나이는 31살인데. 그럼 인생이 달라지잖아. 좀 고쳐서 내라. 이렇게만. 고쳐서 내. 그러면 이제 박사 과정 진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단어가 그 단어를 듣는 사람의 인생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 근데 전혀 감정의 차이가 없이 안 되겠네. 응? 고쳐서 내게. 이 말이 쫙 가는 거야. 듣는 놈 무너지지. 안 되겠네. 처음에 아 선생님 제가요. 그냥 퇴근해 버린다니까. 응?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선생님 연구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선생님도 계시고 앉아있는데 참 나도 그 양반의 심정을 이해는 해. 교육대학원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그 학기에 강의를 들으려고 교육대학원 수업을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 규정이 있잖아. 학점을 주는 규정. 학점 주는 규정인데 그 학점 주는 규정에 맞춰서 레포트를 못 낸 거야. 이를테면. 당연히 학점이 안 나가죠. 이 양반이 무슨 학점을 야매 주는 법이 없으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이 교육대학원생이 그러니까 야간 교육대학원 있잖아요. 이 양반이 양주를 다 서가지고 영수증. 양주를 하죠. 선생님 배로 들은 거야. 나는 내가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좀 뭐 약속이 있으시다고 나보고 연구실에 좀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딱히 뭐 누구를 따까리를 괴롭히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고 연구실에 있으면서 커피를 좀 타달라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 교수님 뭐 이렇게 학점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양주를 옆에다 스며시 밀어넣으면서 얘기를 하지.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시고 말이지. 아, 양주 좋죠. 이렇게 말한다. 마음 당장 받아. 뭐, 학점 뭐 필요하세요? 응? 너무 흥겨워져 막 기분 좋아버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선생님 국물도 없어. 이쑤시개 점심 잡수고 쓰신 이쑤시개를 재터리 옆에 놔두시고 담배 태시면서 가만히 계시고 아무 말도 안 해. 얼마나 답답하겠어 말하는 사람이. 미치지. 그치? 답답하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정확하게 선생님 대사를 기억하지 않죠. 뭐 톤이 빤하지.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한다는 거예요. 늦게, 늦게 뭔 일이 있다 하신 게 그 일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양주는 거듭도 눈길 한 번 주지를 않으신 거예요.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겠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 막 광분을 하는 거야. 막, 뭐 이런 게 다 있냐. 막. 근데, 잘못 걸린 거야 나한테. 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 나한테 막 아무 어쩌고 그래서 내가 아 선생님께서 규정대로 처리하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교육대학원 학생도 나이가 많다 해도 학생이지 않습니까? 교육대학원 아니 교육대학원 아니야 일반 대학원인데 내가 역학에 대해서 안 좋게 된 인상이 그 무렵에 막 한참 그 특별전형으로 막 박사과정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 역학하는 사람들이, 박사님, 학위 좀 걸어놓으면 장사 좀 잘 될까봐, 이게 들어온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 나이가 많았지. 나는 30대고. 아니, 선생님께서, 그 사람 박사님 나이 사람이었다. 맞다. 선생님께서 규정대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 막 이제 그 끌어오는 화를 나한테 내는 거지. 계속 그래. 듣다 보니 언짢아. 그리고 나는 이미 박사학위를 받은 거고, 내가, 학번으로 치면 선배잖아. 자기보다 어려도. 그지? 내가 그래서, 아니, 왜 자꾸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슬슬 반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대가 나한테 반말하면 나는 그 순간, 이제 그 놈은 나한테 목을 따야 돼. 에이, 씨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개새끼야. 이러면서, 우리 또 탁, 방문하면 장난 아니잖아? 그러면서, 넌 새끼야 박사과정이고 나는 박사학위 받은 지가 지금 새끼야 5년 차, 5년이 넘었어. 왕선배야. 싸가지 없이 죽여버려. 어? 목에다 빨대를 꽂아서 빨아버리네. 막 이러면서 이제 장난. 이 사람 이제 오한이 봉복해졌지. 근데 딱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실에서 쫓아낸 다음에 나 혼자, 아, 참 선생님이 그 고요함이란. 무시무시한 거야. 무시무시한 거야. 아, 분명히 이 상황이 이렇게 뭔가 좀 언짢고 하셨을 거 아니야 분명히 당신께서 근데 하, 그렇게 하는 게 그때 내가 25살에 선생님 모습을 뵙고 저렇게 돼야겠다 생각했는데 10년이 넘도록 나는 글러먹었고 여전히 목에다가 뭐 빨대 꽂아서 응? 피를 빼내 말해 무슨 내가 닌겔이냐 닌겔 광입니다 아이고야 그게 저 하여튼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그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잘 안 돼요. 여전히 잘 안 돼. 참 어려워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일단 그 사람하고 나오고 감정적으로 동조를 해야 됩니다. 감정 라인을 여기다 깔아야 돼요. 이 감정 라인을 깔아야 돼. 나도 요새 많이 노력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강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듣는 사람들, 저도 학생 노릇을 오래 했잖아. 오래 했으니까 그 축 알아. 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선생이 실력은 없는 것 같아도 학생들을 존중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감지돼야 이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쵸? 안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 오고 난리를 죽여도 저 자식이 우리를 영 업수이 여기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건 진행이 안 돼. 이해가 불가능해지는 거야. 아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 선의의 호감을 깔아줘야 된다 이게. 내가 아 하고 딱 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이게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대개 이제 퍼센트를 뭐 정확하긴 아니지만 나눠보자면 이게 있습니다. 아 재미있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낚시를 잡는다고 할 때, 건다고 할 때, 요게 좀 있어야 돼요. 있은 다음에. 근데, 그렇게 마치면, 김병만의 달인을 한 200분씩 하면 좋겠잖아. 근데 그럼 재미없는 거라 이제. 그쵸? 그게 딱 3분, 4분 해야 재밌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개그의 한 꼭지들, 개그 콘서트의 한 꼭지들이라는 게 다 딱 저 감정 라인만 딱 건들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 딱 느끼고 끝나게끔 해주는 거거든. 그랬을 때 그게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끌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 스토리텔링이 75% 정도는 돼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가령 신경숙이 엄마를 부탁해가 있어. 나도 엄마에게 잘하고 싶어. 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어.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연로하신 75살도 넘으셨으니까 이제 살날도 얼마 안 되시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데 신경숙의 그 엄마를 부탁해를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잡았어. 근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스토리가 나하고 전혀 내 인생의 경험하고 하나도 겹쳐지는 라인이 없으면 못 읽는 거야. 즉 자기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딱 끌어오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 계속 읽게 하는 힘이 있죠. 끌고 가는 힘. 그거는 스토리텔링 75%. 이게 바디에 바디, 메인 바디야. 중요해. 근데 요거를 만들어내려면 가령 인문고정 강의를 인문고정 강의는 누군가 사서 읽고 저한테 독자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명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책을 인문고정 강의를 사서 읽은 독자입니다. 이렇게 딱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이 딱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책을 써거나 이러면 누가 이제 독자 편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독자 편지 읽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딱 읽잖아. 그러면 AS를 해라. 이런 뜻이야. 응? 내가 네 책 돈 주고 샀다. AS 해라 이놈아. 이런 뜻이라고. 기뻐할 일이 아니야. 응?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니야. AS 해라. 지금 뭐냐면 결국 밑에 보면 질문이 꽉 있거든.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돼. 그 AS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S 해라. 이런 뜻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초보 필자들은 우왕 하면서 우왕 독자 편지 막 이런다고. 근데 저는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쇠퇴해버렸어. 감수성이 우왕 절대 안 해. 아 AS구나. 하다못해 이제는 알라딘에 누가 40자평을 뭐 책에 여백이 많네 그래도 전혀 이제 막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아니 작년 재작년만 해도 누가 책에 여백이 많네 뭐 요새 책이 이따위로 만드냐 그러면 네 대가리 여백이나 신경 쓰고 IP 이렇게 쓰고 막 IP 추적하고 이놈을 갖다 뒤통수 후벼버려 머리에 쩌버려 손가락을 다 끊어버려 막 이러면서 내가 야쿠자를 만들어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마음이 담담할 뿐이야. 담담할 뿐인데 딱 옵니다. 와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이메일이 되게 길어요. A4용지 한 서너 명씩 씁니다. 분량이. 근데 나하고 이메일 주고받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 이메일 무지하게 작게 써요. 조영 그지? 제 이메일 길게 쓴다고. 선생님 요새 학교에서 이런 책 내 이메일 답장이 여섯 줄 넘어가는 법이 없지. 짝 선생님 화나셨나 그런 생각도 했지 가끔. 화 안 나. 화 안 났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화낼 일 뭐가 있어. 어? 네가 내 돈 빌려서 안 갚은 일이 있는데 뭐 화낼 일 뭐 있어. 왜 네가 착한 학생인데. 근데 한 A4용지 서너 매 분량의 이메일이 오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이빨이 생긴다고. 그것에 상응하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상응하는 분량 정도 A4용지 한 매 반 정도는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난 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메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을 완곡하게 담아가지고 어떻게 쓰냐. 책을 사서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게다가 감동까지 하셨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강요원드림. 이러고 끝내면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독자 이메일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꼭 있어. 특히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가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특히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부분을 읽는데 자기 인생의 특정한 경험하고 그 얘기가 겹치는 거야. 그게 스토리텔링이야. 근데 그게 잘 겹치게 하려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철학 선생이 누군가가 아 나도 강 선생처럼 이렇게 좀 대중적인 책을 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재미있게 쓰면 친절하게 쓰면 대중들이 읽을까요? 라고 물어봐. 근데 그 사람 다 여기 요 지점에만 지금 걸리는 거예요. 재미있게 친절하게 여기 감정 라인에 잡혀 있거든요. 그건 안 중요해. 오히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평균 독자들의 경험 라인을 잘 책이 아울러줘야 되거든. 근데 학교에서 철학만 공부해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 그 경험 라인이 없어요. 딱딱하고 어려워도 괜찮은데 읽으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부딪혔던 문제가 책에서 딱 제기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철학과에서 그런 걸 다뤄요? 안 다루죠. 여러분들 제가 책 읽고 글 쓰고 강의 준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스크랩이에요. 뭘 스크랩을 하느냐. 자, 나경원이 1억 원 피부 관리 한다더라. 그거였어. 내가 피부가 예술이었던 거야. 그래. 보통. 피부 관리 하세요? 왜 안 하세요? 한 30만 원짜리 티켓 있잖아요. 10번에 30만 원씩 하는. 그거 안 하세요? 예. 보통 한 10번에 30만 원 정도 하는 이 패키지 티켓이 있어요. 피부 관리하는데. 있어요? 알아요? 해봤구나. 예. 10번에 30만 원, 그러니까 한 번에 3만 원 정도 하는 3, 40만 원짜리 티켓이 있어. 근데, 그 이제 뉴스가 뜨잖아. 그러면 딱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밑에 댓글들이 막 달리잖아요. 난 댓글도 유심히 봐. 그러니까 나경원 1억 원짜리 피부 관리. 요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슈야.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관한 얘기를 잘 해서 책 어딘가에 넣어놓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핫 이슈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걸 열심히 보고 그 밑에 있는 댓글들까지 유심히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쫙 스크럽을 해서 보관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한가하고 별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녁 먹고 나서 정말 한 30분 이럴 때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놓지. 해놓고 그걸 보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의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 라인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경험 라인에다가 내가 촉수를 대고 계속 이렇게 그 경험 라인을 건드려 보는 거지. 핫 이슈가 되는 게.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철학적으로 파악해야 할 문제는 아니거든, 그게.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좋은 책을,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책을 쓰고 싶다. 그럼 공감은 여기가 아니라 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요거는 그냥 땡겨질 뿐이야. 땡겼는데 스토리텔링이 관련된 부분에서 공감이 일어나는데 그 공감 라인을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100만 부를 파는 책이 되겠지. 엄마를 부탁해. 100만 부를 팔 수 있는 내용이야. 엄마 없는 사람이 없잖아. 없는 사람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엄마가 왼수증 분들 아니면 아주 특수한 애들 아니면은 다 그거는 다 경험이 조금씩이라도 겹쳐. 엄마하고 자식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저 사이에는 그런 일, 저는 일단 어머니 앞에 가면 뭐 팔굽혀펴기 200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 없어. 그러니까 다 경험 라인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면 사람들이 읽을 만한 책을 만들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5%가 필요해. 이게 뭐냐?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이념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공지영의 도가니라는 영화 그 영화 그냥 공정의 소설은 대중소설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왜 사람들이 땡기느냐, 기억되느냐, 이제 기억되느냐, 정의감을 건드리기 때문에. 정의감은 감정라인이 아니야. 이건 이념.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호소되는 거죠. 가령 아까 준영이가 아주 고도로 정치적인 답변을 했잖아. 고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인문고전 강의 내가 강의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메소드, 자, 이건 원리적인 이념이에요. 그죠? 이 원리적인 이념, 요 밑에는 방법론이죠. 인문고전 강의, 즉, 인문학의 고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결한 삶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그 5%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이념, 명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한테 그랬어요. 자신이 작품을 썼어. 작품을 썼는데 너의 작품은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공부한 강사는 책 펴보세요. 책 한번 꺼내보세요. 뒤에를 펴보세요. 뒤에. 표 4. 청년 마르크스 앵겔스의 혁명선언 이렇게 돼 있죠. 요 표사 공산당선은 이게 이론과 실천에서 출간하는 마르크스 책 번역본들은 제가 다 그 표사에 있는 문구도 제가 써요. 이거를.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마르크스와 앵겔스 양력 있죠. 요거 대개 보면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자들이 이렇게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긁어 쓰잖아. 근데 이것도 다 제가 썼어요. 요 책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 뒤에 청년 마르크스 앵겔스의 혁명선언. 그래가지고 20대 청년 마르크스 앵겔스는 뭐 이렇게 쭉 써놨잖아요.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이 한마디로 뭐냐? 그럼 청년 마르크스 앵겔스의 혁명선언이야.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한 게 이거잖아요. 즉, 책을 한 권을 쓰면 책 뒤에 이게 표사 문구가 들어갑니다. 표사 문구에 표제 있죠? 그 표제가 이 책 전체를 집약하는 일종의 이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인문고전 강의 책 뒤에 표사를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분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시대 나의 삶이 영원한 고전을 만난다. 이념적이지. 우리 시대 나의 삶이 영원한 고전을 만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썼다. 근데 그 작품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라고 할 때 제 작품은요 뭐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책의 표사 문구처럼 요겁니다 라고 자기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엔 반드시 이념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이 들어갈 때 인상 기억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 시대의 시대정신, 모든 사람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대정신을 집약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고전이 되는 거지.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영원히 찌질한 책만 쓰다가 읽다 죽는 거고, 나도 그런 책을 쓰고 싶지. 역사에 남는 책을 쓰고 싶은데 결국 못 쓰는 거죠. 자네 그 책 줘봐. 이건 처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지? 네. 나왔다 바로 없어진 책이지. 네. 이거. 딱 보면 알아, 이게 표지에. 표지가 좀 반들반들한 게 처음 나온 거야. 이게 좀 반들반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뭐를 쓸, 뭐 글을 쓴다, 뭘 한다 할 때 요걸 생각,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 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분발을 해야 돼. 배분해야 돼. 글 쓰기 전에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이걸 염두에 두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쓸 때 나한테 제출하는 거는 감정 이런 거 쓰면 혼나지. 그죠? 나한테 제출하는 글은 그런 거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념 이런 거 필요 없어. 스토리텔링만 쓰면 돼. 그러니까 요것을 유념해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남에게 열 마디를 한다. 아, 일단 열 마디로 누구에게 열 마디를 할 게 있다. 그러면 2.5마디는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죠? 22마디는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7.5마디는 상세한 얘기를 하며 마지막에 멋지게 고국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전망을 딱 살짝 말하면서 얘기를 끝낸다. 그렇죠? 이 원칙을 기억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게 1000페이지짜리 책에도 해당하고 한편의 시나리오에도 해당하고, 물론 20%만 가지고도 스토리텔링 없이 20%만 가지고도 계속 볼 수 있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장만옥 주연의 화양 영화 이런 거는 스토리가 필요 없지 않아. 나 장만옥 화양 영화 스토리 몰라. 내가 말했죠. 양조위가 신문 기자라는 거 최근에 알았다고. 어? 방자전 스토리가 필요해? 그냥 계속 보면 되지. 아 하고 그런 거는 100% 감정이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보통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허약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 거장처럼 써라. 읽어보는 사람 손으로 가요. 거장처럼 써라. 읽어봤어? 어. 거장처럼 써라 보면 007 시리즈에 쓴 이언 플레밍 얘기 나오죠. 이언 플레밍 007 영화를 여러분들 보면은 상류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노는 게 나와. 많이 나와. 그 얘기 나오지. 상류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노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그 이언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묘사를 잘해. 마티니를 마시잖아요. 제임스 본드는 마티니를 마셔. 마티니를 마시는데 이 마티니라고 하는 이 칵테일을 유행시킨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첫 영화가 007이야. 광주 살 때 아버지가 007 보러 보여주셔서 내가 너무 감동했고 장래희망의 첫 번 써놨다가 어목한 70년대 장래희망 첫 번이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나 진짜 한때 중앙정보부 입사도 고려한 적 있었어. 근데 이안 플레밍이 그 상류사회에 관한 정보를 굉장히 꼼꼼하게 모았다는 얘기 나오죠. 원래 그게 좀 그리 있는 집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면 허밀밭의 파수꾼 내가 허밀밭의 파수꾼 그게 누구나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읽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난 이상하게 그 셀린저의 허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굉장히 싫었어. 읽지를 않았는데 그놈이 왠지 좀 저질인 것 같고 불량스러운 것 같고 허밀밭에서 뭘 망을 본단 말이야 이 자식이. 막 이렇게 차라리 허밀밭에 농부라면 내가 읽겠는데 파수꾼이 그 빈둥대는 놈이지. 그래서 하여튼 선입견이 무지하게 좋지 않아서 안 읽었어요. 그런데 내가 허밀밭의 파수꾼을 왜 읽었냐면 거장처럼 쓰러 보면 허밀밭 셀린저가 누구를 제일 좋아했다고 너? 카프카. 내 카프카 거꾸로 읽어도 카프카냐? 카프카 빠야 카빠야 내가 미친다고 카프카 너무 좋아해. 카프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셀린저가 카프카 자기는 카프카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는 생각 강박관념에 죽을 때까지 시달렸대. 어 이놈이 이제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래서 내가 어이한테 파수꾼을 읽었어요. 역시 별거 아니었는데 나에겐 어필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 허밀밭의 파수꾼이 왜 어필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스토리텔링이 안 맞았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왜 고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전 문학 작품들 있잖아. 읽어보면 스토리가 빤한 경우가 많아. 근데 왜 많이 읽힌 줄 알아? 빤하기 때문에 많이 읽힌 거야. 빤한데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빤해. 근데 왜 고전이 안 되냐면 이념이 없기 때문인 거야. 싸구려 애국주의, 싸구려 민족주의거든. 그 싸구려 티가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킬레우스가 등장하는 일리아스 읽어보세요. 빤해. 젊은 아킬레우스 얘기야. 그런데 고결한 이념이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있거든. 응? 읽다가 에이 뭐 빤하네. 근데 멋진 얘기 확 나온단 말이에요. 응? 파트로클로스 확 죽은 다음에 아킬레우스 막 광분하는 부분. 우정 아니야. 우정이 동서고금의 우정보다도 더 오래된 고귀함이 또 주제가 또 어디 있어. 사실 사랑보다도 더한 거 아니겠냐? 성민아 그지? 너랑 나랑 우정이야. 응? 뿌뚜 자자니?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성민아 사랑해. 응? 성민아 뿌뿌뿌뿌뿌뿌 이렇게 하는 거다. 성민아 우리의 우정을 기억하자꾸나.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뿌뚜 자자니? 사실 사랑보다도 훨씬 더 고결한 거란 말이야 우정이. 그러니까 그게 기억되는 거라고. 그게 작품을 분석해 보면 간단해.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작품이 우리의 무엇을 건드려서 우리를 끌어당기는가.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가. 그리고 이 소설을, 이 드라마를 다 읽은 다음에 우리에게 남게 되는 중요한 추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가령, 하드리아 유르스나르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해상록. 나는 그 책을 너무 그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해상록은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텔링이 없어. 물론 유르스나르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읽고, 근데 그 스토리 그 자료가 그 소설을 구성하는 뭐 굉장히 중요한 뼈대이긴 한데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즈넉한 어떤 약간 뒤통수를 세게 한 두어 대 맞은 다음에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듯한 그런 상황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주 주량이 한 병 반인 사람이 세 병을 먹었을 때 그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뭔가 희미하게 눈을 떴는데 그 눈 사이로 도대체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찬란한 빛, 그러나 눈이 감기지는 않는 그런 찬란한 빛이 싹 스며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 이 표현이 너무 어쩌다 책상에 있어요. 곁에 두는 세계사 옆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 페이지나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해상록은 어떤 책일까를 꼭 이렇게 말로 한 번씩 해봐, 속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책인 것 같애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근데 제가 말한 감정 라인과 스토리텔링 라인과 이입 라인 요 세 가지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그 소설은 역시 내가 좋아하는 소설은 다 보면 감정 라인도 스토리텔링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념 라인으로 떡칠.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구성 비율을, 좋아하는 구성 비율은 각자 알아서 만드는 건데, 각자 알아서 만들고. 그러나 세 가지 구성 비율이 있다는 것은 꼭 유념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호연아, 알겠냐? 그동안 문학작품을 너무 건성건성 읽은 것 같지? 이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읽을만 합니다. 5분만 얘기한다니까 헛소리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공산당선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소설 그쪽을 해도 나는 극복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어. 어떤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해서 지금 내가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 소리를 듣고 그걸 문자로 표현해내는 게 정말 불가능해. 근데 그건 안 돼. 어쩔 수 없어. 물론 그건 알지. 뭐 자우림이 부른 가시나무새 개 같은 일이야 이런 것은 내 표현이 되는데 요한 순환곡을 듣고 바하의 요한 순환곡을 듣고 말로 표현해봐라. 안 돼. 좋네. 이상이 안 되니까 그때 미치겠어요. 다시 태어나서 열 살이 되기 전에 고전 음악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요새 그게 좀 한스러워. 열 살 되기 전부터 고전 음악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40살부터 들어갖고 되겠어? 그죠? 이 조영필과 요한 순환곡이 구별이 안 되는 이 고통. 꽃피는 동백섬이와 요한 순환곡, 그 다음에 남행열차가 이게 같은 감동을 준다는 이 고통. 아, 미치겠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19세기 후반부에, 19세기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부르주아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르주아 협정에 대해서. 오늘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페이지, 프롤레타리아트. 현대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그 다음에 부르주아 계급 있고, 다시 말해서 자본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현대의 노동자가 발전하는데, 그들은 일을 찾을 수 있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을 뿐이요. 자신의 노동이 자본을 증식시켜야만 일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을 조각내어 팔아야만 하는 이 노동자는 다른 모든 판매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며 그에 따라 다른 상품과 똑같이 모든 경쟁의 부침과 시장의 변동에 내맡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은 시장의 변동에 내맡겨져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인 역사책을 통해서 살펴봐야죠. 완전하게 프롤레타리아트가 시장 관계 속으로 들어간 그것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가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팩트를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유화는 어떤 것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를 제시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이걸 문자대로 읽으면 바보야. 두 번째,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 때문에 자립적 성격을 모두 잃어버렸고 그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매력도 모두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거기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포인트야 그게. 그러니까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이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에 어떤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것도 물음이 될 수 있지.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기계장치 확산과 분업은 이렇게 이제 사실 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계장치가 확산되고 분업이 생겨나면서 흔히 말하는 아주 숙련된 장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몰락하거든. 자본주의 사회 초창기에는 그 장인들이 자기네는 노동자라 생각 안 했어요. 장인들의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장치 확산과 분업이 생겨나면서 이제 장인들도 몰락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유념해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문단 다음에 19페이지에 현대의 공업은 가부장적인 장인의 작은 작업실을 산업 자본가의 거대한 공장으로 바꿔놓았다.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선노동이 숙련과 힘의 과실을 덜 요구할수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과 연령의 구별은 노동자 계급에 더 이상 어떠한 사회적 타당성도 없다. 성과 연령에 따라 비용이 달리 드는 노동 도구가 있을 뿐이다. 이게 지금 다 기계장치 확산과 분업이라고 하는 사태에서 이어지는 얘기들이죠. 이어지는 얘기. 그 다음에 넘겨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프롤레타리아는 모든 계급의 주민들로부터 충원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자기는 장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계급은 중간계급에 속한데 프롤레타리아하고 별로 구별도 되지 않는데 자기는 중간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하층 중간계급. 그러니까 또 회사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야. 근데 그 노동자는 또 길거리에서 일을 못하고요. 빈민들 있죠. 불황자들. 불황자들도 자기하고 구별하거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하층민들도 여러 개로 분류가 돼요. 회사에서 정규직 밥 먹고 나면 비정규직 밥 먹으러 가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다 바보 같은 짓거리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계급의 주민들로부터 충원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계급의 주민들이 즉 자본가가 아니면 모든 계급의 주민들이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로 수렴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렇죠. 거지가 아침에 깡통 들고 출근할 때 제가 예전에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 있습니다. 거지도 못 낸다고 깡통을 왼손에 찰까 오른손에 찰까 한대요. 응? 거지도 못 낸다고 고민을 한대. 왼손으로 깡통을 들면 멋있을까 오른손으로 들면 멋있을까. 응?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뭐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못 내고 거지도 깡통을 어느 손에 찰까 못 낸다더니 저 자식이 골만 보고 있네. 그런 표현이 있어. 그런 것처럼 그래봤자 프롤레타리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충원된다. 여기 이제 과정에서.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470 그렇게 돼 있는 부분 원전 페이지 수가 있는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여러 발전 단계를 거쳐간다.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그들의 투쟁은 그들의 존재와 함께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을 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미리 말해두지만 19세기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은 19세기는 압도적으로 부르주아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닐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압도적으로 부르주아의 시대였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압도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20페이지부터 쭉 나가는 게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그 원전 페이지 471 거기 시작되는 부분. 때로는 노동자가 승리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요 부분을 읽을 때는 이제 우리가 역사책들에서 뭘 찾아서 읽어야 되느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어떤 투쟁 조직들은 어떻게 생겨났고 그다음에 그들이 썰물과 밀물의 그 단계를 어떻게 거쳐갔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굉장히 마르크스가 단순화해서 얘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으로 조직되고 그에 따라 정당으로 조직되는 것은 노동자 자신들이 경쟁 때문에 여러 차례 파괴된다. 이 말도 중요하죠. 프롤레타리아 계급 안에서, 즉 프롤레타리아트 안에서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운동이 잘 진행될 수 없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23페이지에 원전 페이지 472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보면 오늘날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하고 있는 모든 계급들 가운데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현실적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 밖의 계급들은 대공업과 함께 쇠퇴하고 몰락하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대공업이 만들어낸 가장 고유한 산물이다. 거기서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현실적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라는 말은 마르크스의 희망사항이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목표지.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혁명적인 이란 단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요 현실적으로라는 말이 아이 그 말이야. 어? 뜻은 좋은데 말이지 현실을 고려해야지. 그럴 때 그 추잡스러운 현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독일 철학의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잠재태에서 현실태로 구현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맥락을 좀 갖고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혁명적이다. 그러면 그 본질이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고 모순을 없애고 폐해를 없애는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르크스가 한번 현실적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마르크스는 막 달리는 거지. 자신의 희망상을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낡은 사회의 생활 조건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생활 조건들 속에서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 프롤레타리아는 재산이 없다.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가진 관계는 부르주아 가족관계 더 이상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는 막가파다 이런 얘기지. 가진 게 없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어떤 입각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25페이지 맨 위에 줄 보면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거대한 다수의 이해관계에 따른 거대한 다수의 자립적 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요걸 이제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마르크스가 정의해서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정의해서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롤레타리아가 도대체 19세기 유럽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는가? 이건 이제 처음에 그 얘기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프롤레타리아가 발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늘어났다. 가령 지난번에 그 얘기 했을까요? 그 회사 독일의 크루프 같은 회사가 1848년에 그러니까 1848년 혁명이 있었을 때 크루프 회사의 직원이 72명이었어요. 근데 1873년이면 불과 30년도 안 됐잖아요. 1870년에 16,000명으로 직원이 늘어났어요. 16,000명이 늘어났는데 이 사이에 간부가 절반 이렇지는 않겠지. 그만큼 현대 공업이 발전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요런 특정한 회사, 크루프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철강 회사죠. 크루프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인원이 늘어나는 거. 요런 과정을 딱 읽으면 정말 이걸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지. 요게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딱 벌어졌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것이면 틀림없어. 게다가 지금 직원 숫자가 72명에서 16,000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하는, 즉 노동자가 늘어났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규모가 커졌다는 걸 말하죠. 그럼 기업 규모가 커지면 동네에서 조그만 회사를 하다가 그 기업 규모가 커지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법인을 만들고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을 상장하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달리 말해서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유럽 전체에 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은행 이런 것들이 생기고 증권거래소도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증권거래소. 이 투자은행이 얼마나 이제 뿜었느냐, 이거는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 파리 모더니티우스도 파리, 거기 보면은 파리 프랑스에서의 그 투자은행에 관한 합의에 아주 면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거품이 일어난 것을 걱정될 정도로 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되면서 대기업이 증가해요. 대기업의 증가, 중요한 사태죠. 대기업이 증가했다는 건 말 그대로 곧바로 처음에 우리가 읽은 부분 있잖아. 부르주아의 발전과 맞추어서 프롤레타리아도 발전했다가 아니라 이제 증가하는 거겠죠. 대기업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전에는 자 직원이 72명이 있을 때야. 직원이 72명이 있을 때는 인원을 충원하려면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말 그대로 헤드헌팅 회사에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 공산당 선언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 프롤레타리아 노동 본격적인 노동시장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런 관계들이 완전한 의미에서 화폐를 매개로 하는 관계가 되는 거지. 완전한 의미에서 화폐를 매개로 하는 노동시장이 성립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72명의 직원을 두고 일을 할 때는 뭐 사장하고 직원들 뭐 노동자들 사이에 약간의 원정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번에 제가 말입니다. 한 6개월만 쉬었다 그러죠. 아, 그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6,000명의 직원이 있는 데서 그게 되겠어요? 임현주군 지금 다니는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3,000명 네. 이게 원정적인 관계가 있어요? 어렵죠. 불가능하지.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의미에서의 화폐 매개적 관계가 성립된다 이거죠. 김밥천국은 달라. 우리나라의 문제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의 산업구조의 특징 중에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가 많으면 이 혁명적 의식을, 노동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김밥천국 사장이 이거냐와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죠? 즉 김밥천국 사장이 무상급식은 반대해. 왜? 세금 많이 걷는단 말이지. 자기가 세금을 내니까. 그렇게 치면 나도 반대해야지. 나도 개인사업자야. 해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 내야 돼. 근데 김밥천국이 법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세 올리면 되는 거예요. 법인세 깎아주고 있어 지금. 그치요? 법인세 깎아주고 김밥천국 다니는 사람이 김밥천국을 경영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무상급식 좋긴 한데 말이지. 세수가 걱정이지 않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누가 자기 입한테 세금 더 내랬어? 법인세 더 내면 되는 건데. 자기는 하나도 세금 낼 일 없어. 근데 사장, 단지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걱정을 하신다, 이 말이야. 응? 사태를 굉장히 제가 단순화해서 말하는 건데,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주 보수가 됐어요. 지금 이번에 범 외식인 단합도 했잖아. 그 범 외식인 중에, 우리나라에서 외식업 하는 사람 중에 법인세를 내는 사람은 몇 없을 거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물론 카드 수수료 이런 거 인하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무상급식에서, 무상급식 하면 그 주변에 걸려드는 그 농촌이라든가 이런 게 많죠. 그 활성화되면 결국에 자질구리한 자영업자, 외식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분명히. 분석해보지 않았지만 될 거야. 근데 꼭 대기업 회장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해. 그러니까 문제지. 그죠? 택시 타면 개인 택시 하는 분들 얼마나 노동자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데 개인 택시 하는 분도 사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막 노동자 비난해요. 재작년인가 제가 집에서 우리 애가 저기 뭐야 뭐지 병원에 맹장수술 이번에 집에서 거기 가는데 택시 탔어요. 개인 택시 아저씨. 삼성 파업한 노동자들 엄청 좋아해. 집에서 거기까지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응?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해주지. 아저씨 아드님이 삼성 다녀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개인 택시 사장. 나라 걱정이 굉장히 많아. 걱정 안 해도 돼. 법인세 많이 내면 돼.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쨌든 요렇게 규모가 커져버리면 이렇게 커져버리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또 노동자와 노동자의 관계도 완전히 순전한 의미에서 화폐 매개적인 관계로 변화합니다. 그러면 화폐 매개적 관계로 변화했다. 그럼 뭘 말하느냐? 언제든 지금처럼 예고 없이 자르고 그러면은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러면 막 난리 나죠, 요새는. 그런 장치도 없던 때야. 그럼 노동자의 삶이라는 게. 노동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불안정성을, 노동자의 삶은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앵겔스, 그 읽을 때 경쟁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이 경쟁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본가와 자본가들의 경쟁도 있지만 일자리를 놓고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토록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멘탈리티, 그러니까 심성구조는 뭐냐? 한마디로 불안정성이야. 그런데 그 불안정성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이에요. 이게 현대사회가, 즉 자본주의 사회 이후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심성 속에 자리 잡은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이야.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안 그래요. 아, 올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말이야 어쩌고 해서 그러면 가을이 걱정되지. 근데 예측 가능한 불안정성이야. 농업은 예측 가능한 불안정성이. 왜? 파종과 수확의 거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불안정성이. 그런데 노동자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이 노동자의 삶을 파고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바로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단결하고 신뢰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뢰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세히 살펴봐. 자세히 살펴봐. 이번에 사마고속이 인천 산삼 있어요? 사마고속 파업했는데 다니기 괜찮아? 인천 산삼 손 들어봐. 사마고속 있죠? 인천 서울 인천 다니는. 그 사마고속이 서울 인천 경인고속도로를 다니겠다고 운행 허가를 받은 게 1970년입니다. 1970년이라는 그 해는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해예요. 아주 중요한 해 뭐냐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광주역에 근무하시다가 1970년에 사마고속 운행과 함께 사마고속으로 회사를 옮기셨어요. 우리 가족이 서울로 오게 된 계기가 그 사마고속의 1970년 운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파업이 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70년에 사마고속으로 옮기신 다음에 거기서 직장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마고속을 타고 부천이나 이런 데 갈 때면 참 느낌이 각별해. 제가 그 무렵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인천 살고 그럴 때 느낌이 각별해요. 근데 사마고속이 파업했다고 해가지고 사마고속 파업했다고 해서 뭐지 요즘 파업했다니 도대체 왜 그래? 그 사마고속 사장이 그렇게까지 노동자들 이렇게 형편없이 월급은 짜지만 형편없이 착취한 놈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 사장이 회장이 되고 이제 요즘 그 사장 아들이 옛날 사장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다닐 때 그 사장 있잖아요. 그 사장 아들이 요새 사장이야. 걔가 좀 찌질하면 유엔빌리지에서 50억짜리 빌라 산 놈이 그 놈이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재벌가 혼맥도 뭐 이런 거 있죠. 사마고도 그럼 사실 재벌도 아니야. 근데 한번 검사를 해봐. 난 알고 있어. 사마고석 회장, 지금 회장이죠. 그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그룹을 세운 박인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큰 사위야. 이건희 며느리였던 임세영이가 하는 여자아이 있죠. 그 여자아이가 박인천 씨의 외손녀야. 알겠어? 그런 거라고. 그 별것도 아니야. 어? 별것도 아니야. 재벌도 아니지, 사마고속은. 재벌도 아닌데 다 기본적으로 재벌은 다 끼고 있어. 얼마나 굳건한 연대를 이루고 있느냐 말이지. 그쵸? 그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맨날 다퉈. 서로 아, 당신 굳건한 철의 노동자, 나도 철의 노동자,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런 법은 절대로 없어. 그죠? 철의 노동자, 철철 노동자가 되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하다못해, 저는 그런 사람도 되게 경멸해요. 뭐 철학과 교수가, 아유, 철학 다 쓸데없어. 어? 우리 아들은 공대 보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차라리 왜 학교를 그만두고 지가 공대를 가지? 정말 싫어, 그런 사람들. 자존심 문제잖아, 자존심 문제. 근데 노동자들이 왜, 저들은 단결하는데 노동자는 단결을 못하느냐?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 때문에. 당장의 생계, 목구멍이 포도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 때문에. 게다가, 19세기의 노동자 계급이 아까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로 다 수렴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계급으로 또 충현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9세기의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이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 단일한 집단의 단일한 어떤 특정한 단일 집단들이 가령 농부 계급이면 농부, 농민들이 그냥 왕창 자 이제부터 우리가 노동자가 되겠어요 하고 쫙 된 것도 아니야. 다시 말해서 여러 종류의 사회 여러 계층으로부터 여러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형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배경이 되는 문화적인 배경도 다를 수가 있어요. 문화적인 성향도 다를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노동계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누적적인 변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농민도 무시 못할 만큼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계급에서도 노동자계급하고 자기하고 좀 구별된다. 사실 거의 살아가는 것은 노동자 계급이나 다름없는데 자기는 중간 계급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밥 전국 사장님이 이건희하고 같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 나라를 걱정하세요. 그분들은 항상. 즉 하층 중간 계급. 그러니까 농민이나 하층 중간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아직은 노동자하고 수도 맞먹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게 노동자가 완벽하게 서로 단결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런데 차스 틸리 유럽 사회혁명 여기 보면 주목할 만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1500년에서 1990년까지 1500년에서 1990년까지 여기 여러분들이 통계를 잠깐 보세요. 아주 간략한 건데 딱 보면 하고 이렇게 금방 수긍이 갈 만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시기가 요 시기잖아. 근데 1500년, 1800년, 1900년 그러니까 여기는 300년이고 여기는 100년이고 저기는 이제 거의 100년 단위죠. 근데 이때 유럽의 총인구. 유럽의 총인구인데, 이게 이제 단위가 100만이에요. 단위가 100만인데, 유럽의 총인구가 5,600만이야, 1,500년에. 56. 100만 단위가 100만이니까 이제 그 100만 단위는 털고 그냥 숫자, 있는 그대로 숫자만 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800년이 되면 150으로 늘어나요. 그럼 3배가 늘어난 거죠? 그쵸? 300년에, 100년에 뭐 그냥 3배 괜찮아. 근데 요 인구가 100년 만에 더블로 뜁니다. 285. 그 다음에 1990년에 800이 돼요. 이렇게 가요. 인구가 이렇게 갑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 이거는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190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뭔가 있어. 사람 인구가 늘어나게 한, 가령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영아 사망률이 인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잖아. 아예 안 낳는 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아예 안 낳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총 인구 중에서, 총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거주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땐 1이야. 1. 56에서 1이야. 근데 1800년 오면 이게 10배가 돼요. 인구 대비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요 선으로 한번 쭉 가서 봐보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1900년 75가 돼. 그리고 1990년은 450. 그 다음에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거주 PT, 농업노동자가 16, 1500년에. 그리고 이가 90, 125, 150. 그 다음에 프로레타리가 아닌 BPT 인구가 39, 50, 85, 200.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농민과 하층 중간계급의 숫자도 노동자의 수하고 맞먹고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1800년에 125, 농촌 PT가 1900년에 75, 1800년에 90, 10. 제가 파란색 펜으로 밑줄 친 데를 보세요. 숫자가 꽤 되죠. 농촌 거주 프로레타리아트. 근데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프로레타리아트하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프로레타리아트하고 어떻게 연대를 해볼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농민들도 다 인터넷 이런 것도 아니거든.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트위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민들 중에 트위터 하는 분 있겠어요? 농사지셔야 되는데 피곤하고 주무셔야 되고. 트위터의 여론, 이것도 참 이게 믿으면 안 돼. 트위터 하는 사람들은 다, 나도 트위터 하지만 다 백수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트위터 하는 거 봤어, 성빈이 너? 너 해? 예. 이 백수잖아. 예, 이런 애들 다. 공익들. 공익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공익들이 지금 지네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한자 이게 아니야, 이게. 빌공짜야, 이게. 빌공짜라고. 응? 비어있는 이익이 없다, 그런 뜻이지, 공익들. 그러니까 트위터 하잖아. 요 통계 수치를 이렇게 본다 해도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뭐가 밴드에 엮을 수 있는 힘이 없는 한은 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게다가 압도적으로 요 시대는 부르주아 시대란 말입니다. 압도적으로 부르주아 시대.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의 분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단일한 노동자 계급으로 이끌어가기도 어려워요. 이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러시아 혁명하고 중국 혁명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러시아 혁명도 농민들이 별다른 역할을 안 했잖아.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를 레닌의 전유대가 조직을 해가지고 급속하게 기동전을 펼친 결과 러시아 혁명을 통치시키기 성공했거든요. 중국에서는 자 러시아에서 일어난 그런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중심의 기동전을 펼쳐보자. 전격전으로 촥 해보자. 중국에서 그러다 다 코피 났잖아. 중국의 홍군이, 레드아미. 그래가지고 짐 짊어지고 대장정에 들어간 거냐, 산골짜기로 들어간 거냐. 거기서 이제 마오가 우리는 도시 중심, 도시 프로레타 중심의 혁명 안 된다. 이러면 진지전으로 이제 들어간 거지. 물론 진지전 개념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내놓은 거지만 일단 농민들 속에다 뿌리를 내리고 농민인지 혁명군인지 알 수 없게끔 한단 말이죠.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우리 마르크스가 공산당에서 내놓은 얘기 있잖아요. 요거는 희망상일 뿐이야. 그것에 근거해서 뭘 할 수는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노동자 계급은 요때 이 노동자 계급들은 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다 엎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노동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다시 말해서 노동자 계급이 이 시대에 노동자 계급이 나서서 뭘 해봐야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였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그레이트 부엄의 대호황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 계급에게 그 노동자 공동의 운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를 전복시키지는 않겠지. 이 사회가 나에게 내 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데 그래서 노동계급이 그런 끊임없이 그런 가능성을 제공해주면서 노동계급에서 그러니까 상층 프로레타리아트가 계속해서 하층 중간계급으로 편입돼 들어가고 신분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혁명의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지죠. 그래서 개인력으로 개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신분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프로레타리아트 계급 전체가 노동자 계급 전체가 향상됐는지 이 선이 모호해졌단 말이에요. 구별이 그렇게 돼서 요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통한 사회 혁명적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일이 됐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유능하고도 지적인 노동자 있죠. 유능하고도 지적인 노동자. 흔히 나중에 나온 개념이 화이트 칼라 계급. 계급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 계층. 유능하고도 이 지적인 그런 노동자들은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유명하신 회사의 부장님이 있어요? 팀장. 부장급 팀장. 네. 사장 마인드를 갖고 있지. 네? 안 갖고 있으면 팀장이 될 수가 없지. 그런 사람들. 사실은 노동자인데 아까도 말했잖아. 사장 마인드를 가진 부장.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제일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저도 회사에서 부장 해봤지만 저는 팀원들보다도 일을 덜 하고 싶은 부장이야. 그러니까 그냥 출근하면 A4용지를 이렇게 놓습니다. 가운데 선을 긋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일을 떠넘길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화살표를 그것에 연결시킵니다. 그것이 부장의 일정관리야. 응? 좀 그렇게 하면 좀 좋아. 노로라. 월급을 받는 월급의 3분의 2 정도만 일해라. 이렇게 바라는 부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크게 아까워갖고 빨아먹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들. 유능하고 지적인 노동자들. 바로 그들이 부르주아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에요. 바로 그들이. 부르주아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쯤 되니까 홉스범의 그 자본 시대에서 호스범이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은 흘러가는 시대의 마지막 물결로 여겨졌다. 이렇게 됐어요. 흘러가는 시대의 마지막 물결로 여겨졌다. 그건 알겠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1848년에 유럽에서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1848년 이후에는 혁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든가 그런 혁명의 가능성에 부르주아 계급이 불안에 떨고 있다든가 완전히 그 불안감이 갇혔다든가 그러진 않아. 그러나 이미 그것이 터질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회적으로 예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871년에 파리 코뮌이 있는데 1871년 파리 코뮌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파리 코뮌. 1871년 파리 코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1871년의 파리 코뮌은 말 그대로 파리에 살고 있는 노동자 거의 전부를 망라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직 노동자 쬐끔 뭐 그다음에 소상인 쬐끔 합해봐야 2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건설직 노동자, 재화공 뭐 있잖아요. 진짜 원단 프롤레타리아들이 80%였어요. 그러면 1871년에 파리 커뮌을 굉장히 대단한 어떤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냥 잠깐이나마 노동자 세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의 의미예요. 거의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보는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1800년대 말, 즉 19세기는 거듭 말하지만 대호황의 시대고 부르주아가 완전한 의미에서의 헤게모니를 지고 있는 시대였다고 꼭 그렇게 새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일어났던 몇 가지 혁명적 전복의 징후와 사소한 증세를 가지고 광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기는 했어도 그게 끼친 영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시 공산당 선언 아까 펴보세요. 처음에 읽은 부분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서 하나 정리해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8페이지.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자립적 성격을 모두 잃어버렸고 그렇게 아까 읽은 부분 있죠. 거기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요 분업 기계장치의 확산과 분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테크놀로지가 자본의 재생산과 그 다음에 그 사회 생산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데이비드 하비가 쓴 마크스 자본 강의가 있어요. 마크스 자본 강의 데이비드 하비가 쓴 창비에서 나왔는데 사서 읽어보라고 권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그런 책이 나왔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마크스 자본 강의 좀 비싸요. 그리고 그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권하지 않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권하지 않나 보다. 안 권한다. 뭐 그렇게. 성민 알았나? 궁금함은 이메일로 물어봐. 답장 없어. 몰라도 돼. 이렇게 갈 거야.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 네. 너 많이 현명해졌어. 거기 보면 이제 데이비드 하비가 그 재밌는 얘기예요. 이제 사실 마크스 자본가에 그거 읽으면 진짜 쪽팔려. 국격이 확 떨어지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사우스 코리아에 관한 얘기 하나 있는데 하비가 쓴 얘기. 국격 완전 망가진 얘기 하나 들어있는데 일단 그 부분 거기 마르크스의 원전 부분을 공학은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자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본에 나오는데 공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 즉 인간 생활의 직접적인 생산 과정을 밝혀주고 있다. 마르크스 자본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다 기술, 테크놀로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테크놀로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부르주아 시대가 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번 탁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요 구절에, 그러니까 마크스 자본 강의, 마르크스의 자본 강의를 하면서 요 구절에 대해서 데이비드 하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을 설명하는데 이 구절에 대한 데이비드 하비의 설명을 유심히 좀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하비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설명에 설득력 있고, 그러니까 제가 덧붙일 것도 없어요. 그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면 이 설명이 마르크스의 자본 거기에 나오는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령 여기다가 기술은 그렇게 쓰지 말고 스마트폰은 이렇게 넣으면 돼. 그죠? 스마트폰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 즉 인간생활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지? 근데 하비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이 말로부터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들을 고려할 수 있냐? 기술, 그 다음에 순서를 보면 자연과 인간의 태도 또는 관계, 태도라고 이걸 번역을 해놨는데 폐활퉁 되게 그럴 거예요. 관계일 거예요. 관계, 그 다음에 인간 생활의 직접적인 생산 과정, 요거 전체를 현실의 생산 과정, 그 다음에 일상의 생산과 재생산,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정신적 개념, 여섯 개의 항목, 기술을 포함해서 여섯 개의 항목을 가지고 요 구절을 설명을 해요. 데이비드 하비가 여섯 개 항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비가 내놓는 요 여섯 개 항목 있잖아요. 하비가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이렇게 여섯 개 항목. 요 항목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의 단위들이에요. 설명 단위들이에요. 요걸 설명하면서 이제 하비가 거기다 내놓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전에 데이비드 하비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행정복합도시 그 설계 공무원, 행정복합도시 있잖아요. 세종시인가? 그거 행복도시. 설계 공무원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그 국토연구원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하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비 만나서 차도 한잔 마셨는데 스피킹이 안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잘생겨도 다 소용없어. 지지용 박사랑 같이 가서 만났는데 지지용 박사 결국 통역을 했다니까. 내가 하비 책을 다 열심히 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말하기가 안 돼. 참 짜증나. 근데 하비를 그때 제가 만난 적도 있어요. 국토연구원에서. 근데 하비가 마스 자본광이 거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예전에 남한에 어떤 도시계획 심사를 하러 간 적이 있다. 이 얘기 시작. 나는 그때 왔을 때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뭔 일인지 알지. 간 적이 있다. 어? 심사라는 과정에서 행정복합도시라는 것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기가 질문을 했다. 첫째, 이 행정복합도시에는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는가? 그런 것을 이 행정복합도시라는 공간과 행정복합도시를 둘러싼 자연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죠? 행정복합도시를 분석할 때 이 질문을 쓰는 거야. 그리고 행정복합도시 안에서 행정복합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유지되고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생산들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을 때 기존에 있는 사회적 관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그 도시로 떼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거기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는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겠는가? 그리고 그런 사회적 관계도 생존복합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며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 그들의 정신적인 표상은 무엇일까를 물었다 이거야. 굉장히 멋진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이 아 그렇게 멋진 질문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비가 진짜 자기는 거기서 써놨어. 아무런 생각 없이 마르크스의 자본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일순 침묵. 그러면서 하비가 얘기하니까 그때 내가 실수로 고려하지 않은 게 있었다. 대개 마르크스를 인용했다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다.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해 그렇게 그것을 칭찬했던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그죠? 철회하기에 급급한 그런 반응과 다른 하나는 짜증을 내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얘기로서 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데이비드 하비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걸 모르고 초청한 거지.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사서 볼 거 놓고 서점에 가서 마르크스 자본 강의 그거 한번 해서 그 뒤쪽 페이지가 있어요. 기술에 관한 부분이 있을 거 한번 그 부분 직접 읽어봐. 내가 지금 말로 표현하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데이비드 하비 전공이 지리학이거든. 지리학인데 지리학하고 마르크스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 왜 관계가 없어? 왜 관계가 없어? 엥겔스 노동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보면 엥겔스 그 작업이 다 지리학적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붉은 등 발전하는 거 아니야. 계급에 따라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도시를 분석할 수도 있어. 도시 분석은 지리하게 하는 일이지만 어떤 방법론과 어떤 퍼스펙티브, 어떤 관점을 보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적 지리학이 성립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앞부분을 잘 몰랐던 거라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미안했다 뭐 이런 식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여섯 개 항목을 그러니까 지금 하비가 그렇게 질문하듯이 하비가 우리가 질문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은 직접적으로 자연을 변형시키니까 기술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것을 자연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닥쳐요. 그래서 이것을 쭉 거쳐서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개념으로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깊이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그겁니다. 깊이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즉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300년의 이 시대, 이 시대는 200년이군요. 1900년대, 200년밖에 안 된 이 시대. 우리 200년, 그럼 그동안 우리 역사 고정 강의 이거 하면서 200년 정말 찰나라는 거 배웠죠? 별 거 아니야. 200년 동안 뭔 일이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 서양 중세 유럽에서는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그치? 중세 유럽 5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그냥 그저 그들은 소, 돼지와 함께 잠들고 소, 돼지와 함께 일어나고 이러면 성당에 가고 그걸로 끝이었어. 500년 동안도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 뭐 2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나겠어. 그런데 놀라운 건 이 200년 동안에 제가 말했죠. 신석기 농업혁명하고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혁명은 산업혁명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난 거야. 2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1800년대 이전에 제임스 와트 증기관의 계량 그 연대 있잖아. 그 이전에 살던 사람하고 우리 지금 우리하고는 유전적으로는 똑같아. 신경 분포도 똑같아. 근데 200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이 우리에게 파고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린 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바보든 사이코패스인가요,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인 강요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돼, 자기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세야. 그게 진정한 자세.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시대를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대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요 사건이 자본주의도 규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규정해.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 아무리 없이 사는 성빈이도 셔츠가 열 벌은 됩니다. 안 돼? 넌 그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 혜택을 도대체 못 입었단 말이냐? 불쌍한. 혼내는 거 합해서 열 벌이 안 돼? 아, 합하면 돼. 어이, 자식 봐라, 이거. 보세요. 이따 집에 가는 게 성빈이 얼굴 한 번씩 다 보고 가세요. 열 벌을 갖고 있지 않아 보이는 데한테 열 벌이 있습니다. 이게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야. 이게. 다시 말해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대했다는 건 뭐냐면, 서플러스, 잉여가 생겨났다는 거죠. 쓰고 남는 물건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중요한 사건이야.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 여기서 얘기가 시작된 거야.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기계적인 생산이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를 가능하게 해준 게 뭐예요? 기계적 생산이죠. 기계적 생산. 기계적 생산. 기계적 생산이 뭐예요? 여기 마르크스 말한 기술. 이게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 그럼 잉여가 가능해. 자, 잉여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광고도 생기고 마케팅도 생기고 바스킨 라빈스까지 생긴 거야. 아이스크림 바스킨 라빈스 좋아요? 예? 예? 좋아요? 그거 안 먹으면 죽어? 아니요. 근데 그래도 먹어야 되겠지, 가끔. 이거 봐. 이게 기계 때문이야. 이제 바스킨 라빈스 갈 때 기계 때문이야. 그러고 가면 돼. 기계제, 정확한 말은 기계제 생산 때문이야. 그죠? 우리 바스킨 라빈스 안 먹어도 되는데 먹잖아. 그냥 밀가루 대충 해갖고 해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왜 파리 바게트를 가야 되냐 말이지. 파리 바게트도 모자라서 파리 크루아상까지 가. 더 비싸잖아. 어? 서서가 김현수 얘기 알아요? 지난번 누구 피에르 바야흐라고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 그 책을 쓴 사람 피에르 바야흐라고 한국에 왔어요. 프랑스 문화에서 피에르 바야흐 초청 세미나가 있었어요. 김현수, 소설가 김현수 씨가 거기에 초빙되었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에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김병욱 선생,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의 불멸을 번역한 김병욱 선생 있죠? 김병욱 선생하고, 프랑스 문화 가장 많이 번역한 분들 중에 한 분인 백선희 선생하고, 백선희, 두 분이 부부예요. 백선희, 김병욱 부부예요. 정말, 외조의 왕 김병욱, 흔히 그렇게 불리는. 백선희 선생님하고 김병욱 선생님하고 하여튼 백선희 선생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문화원에서 그 세미나가 끝나고 프랑스 문화원장이 저녁을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음식점에 가서 저녁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현수 소설가 김현수 씨도 당연히 갔겠지. 이제 프랑스 문화원장이 소설가 김현수에게 프랑스 음식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김현수 씨가 매일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Everyday. 프랑스 문화원장 얼마나 놀랐겠어? 그때 김현수 씨가 파리 바게트 한방 먹였다는. 아, 저는 그 사람 소설은 안 읽어봤는데 그 얘기 듣고 착한 사람이네. 자, 기계재 생산입니다. 기계재. 요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요 얘기 중요해요. 부르주아 시대를 갖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기계재 생산에는 많은 것이 포함돼요. 기계재 생산이란 말 안에는. 첫 번째 한번 설명해요. 인간이 기계재 생산을 함으로 해서 자연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생겼어. 그렇죠? 4대강 사업도 저게 2년 만에 해칠 수 있게 된 거야. 포크레인으로 다 찍어버려. 됐죠? 기계재 생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생각해봐요. 저 야트막한 흙덩어리 하나 옮기기 위해서 손바닥만한 야전삽을 들고 중대원 전체가 배치 붙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봐. 응?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피라미드를 만든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과장이 아닌 거야. 어쩌다 한번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전 세계 누구도 만들 수 없고 이집트 사람들만 만들 수 있어. 그 인간이 그 숫자가 있는 곳에서만. 근데 지금 우리는 4대강도 할 수 있어. 이 인구에 지금 저 4대강 사업을 우리가 야전사업 들고 가서 한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사업 중이야. 인문고정강의 역사고정강의 이런 건 진행할 수 없어. 모두 다 교대로 4대강 가서 삽질해야 돼. 여성분들은 어? 주먹밥을 지어 나르며 행주산성이지 완전히. 근데 포크레인과 어? 브루드저와 이 수많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저 자연을 정복하죠. 자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데카르트 방법소설. 이 과정에는 기계적 생산이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과정에는 근대 과학이 개입됐죠. 근대 과학이 이제 왜 근대 과학이 중요하냐? 과학 혁명이 이게 다 모여서 부르주아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재 생산으로 집약되고 근대 과학이 개입됐어요. 그리고 물론 근대 이전에도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지배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죠. 그렇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수로, 중세의 고딕 성당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중세 고딕 성당 보면 기가 막혀. 사진으로만 봐도 기가 막혀. 그러나 우리가 누구야? 사대강의 기적을 포크레인으로 이뤄낸 사람들이야. 고딕 성당 가지고 결코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다가 인구가 많은 곳에서 잠깐 일어난 일에 불과해. 그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어요. 한시라도 되풀이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기계재 생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 대이동과 십자군 원정 이런 걸 했어. 그런데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기계재 생산 때문에 이런 건 하찮게 보일 정도로 가능해졌죠.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근대 기계적 생산의 주역이 누구예요? 부르주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에서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매우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다시 말해서 이 혁명적인 역할을 우리는 기계재 생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실마리로 해가지고 이게 경제적 생산, 정치적 그런 경제적 생산에 의해서 사회의 주도권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지배를 이룩하게 되고 문화적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뤘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것을 지배할 수 있게 됐지. 그 힘을 어디서 얻었냐.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기계 때문인 거야. 기계 때문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한번 근대 이전 봉건사회하고 중세사회하고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봅시다. 중세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렇죠? 신분제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착취가 행해졌어. 농노들은 영주에게, 기사에게 일을 하고 이게 공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 착취가 아 요즘에 농노의 새끼들 마음에 안 드네. 싹 쓸어버려.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질 않아. 어느 정도 얘네들 살려놔야 돼. 왜? 얘네들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되죠? 기계재 생산 시대는 어떻게 돼요? 사람 없애도 되죠? 중세사회가 훨씬 더 인간적인 사회인 거라. 착취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완전한 절멸에 이르도록 착취를 시키진 않아. 착취를 하진 않아.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식이. 이 차이가 중간에 있는 거야. 테크놀로지가 있는 거야. 이 테크놀로지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생산,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 현실의 생산 과정과 생산 과정을 바꾸고 일상의 생산과 재생산. 아이를 낳아 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왜 안 낳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필요 없는데. 그렇죠? 중세사회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일상의 생산과 재생산에는 아이 낳는 것도 들어가. 이걸 바꿨다니까. 이게 지금 순서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세사회는 그러니까는 무한한 착취나 무한한 착취가 불가능해. 그리고 다 내 거다 할 수가 없어. 겨울이 돼가지고 좀 추운데 이건 내 산이야. 내 산에 가서 나무 좀 긁어다가 땔감 좀 쓰겠다. 이 자식들 봐라. 땔감으로 어? 니들 이 땔감을 긁었어? 좋아. 이 땔감으로 니네를 죽을 때까지 패주지. 그렇게 못해. 무한한 착취, 완전히 무한정한 사유재산 이게 불가능해.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쌓아놓을 수 있는 화폐도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착취, 무한정한 사유재산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오리언제가 그 회장인가 몇억 횡령했다, 300억 횡령했다는 거 뉴스 나왔잖아. 그죠? 초코파이 몇 개야? 아, 계산 안 나온다, 계산 안 나온다. 아까 보니까, 아까 황동규 씨가 나한테 잠깐 그 영화의 교육센터에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평생 동안 날마다 초코파이 같아 200개씩 평생 먹어도 안 될 만큼인 것 같아. 뭐 난 계산이 안 나와, 그런 돈들은. 초코파이 몇 개를 갖다 띵겨 먹으면 그 돈이 되나? 초코파이로 환산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걸 횡령했겠어요? 무한정한 소유가 이제 가능해졌거든. 무한정한 사유재산. 그런데 중세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들어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력이 기계재 생산에 의해서 생산력의 폭발적인 증대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타난 모든 발전의 산물들을 부르주아 계급이 챙깁니다. 그리고 이 부르주아 계급은 이제 여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관계, 정신적 개념. 네? 이 부르주아 계급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은 세상과 그 이전 세상을 딱 잘라서 구별하죠. 그 이전 세상을 앙시앙 레짐이라고 부르지. 구체제라고. 그리고 이제 귀족들하고 관계를 딱 단절하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죠.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화폐를 매개로 한 관계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근면성실한 부르주아, 귀족은 게으른 놈들, 그 다음에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라고 튀어오르는 노동자들은 선동가, 이렇게 하죠. 이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근대사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근면 성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그래 놓고 나서 야 임마 모든 이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장사회야. 너 게을러서 그런 거야. 라는 시장사회 이데올로기를 딱 만든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정신적 개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게으른 놈들이 그러지. 이렇게 사실은 아버지가 사학재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인데 지가 부지런해서 그런 줄 알고 있어. 응? 나도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학재단 이사장이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내가? 뉴욕 나이트클럽에 있지 이 시간에 지금. 도서관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뉴욕 나이트클럽에 있겠지. 그렇겠지. 자네도 응? 사실은 그들은 부지런한 거야. 자기네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 나경원 의원을 보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부지런하다. 자기는 성실하다. 자기는 똑똑하다. 자기는 영리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 응? 1억 주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 나 정말 반성 많이 했다. 나 이틀에 한 번씩 세수하는 놈인데 피부관리 정말 1원도 안 드려. 나는 정말 1원도 안 드려. 그게 이제 시장경제, 시장경 경쟁을 통한 성취가 일어나는 시장경제 사회라고 하는 사회 모형을 세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결과론적인 설명이 나오죠. 아,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론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비치죠. 이게 지네들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다가 헤게모니 측에서 이걸 사람들 사이에 집어넣어야 돼요. 물론 부르주아가 가끔은 자유, 평등, 우애 이런 보편적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프랑스 혁명 때처럼. 그런데 그게 인류가 공통적으로 성취해야 될 이상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되는 한에서만 이런 이상이 옳다고 말하죠. 언제든 처리할 수 있어. 언제든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르주아들이 18세기, 아니 19세기 주인 부르주아, 세계 주인이야. 프롤레타리아는 그 이념에 찬성하고 공병호의 책을 사서 읽고 날마다 투두리스트를 쓰며 프랭클린 플래너와 프랭클린 플래너로 자기를 관리하고, 그죠? 피부 관리 확실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상급식 하는 놈을 포퓰리스트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이렇게 하는 한에 있어서만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반대한 사람 빨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19세기부터 계속해서 유지해온 방식이에요. 새삼스럽지 않아. 그거는 자기네들의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찬동하는 한도 내에서 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한에 있어서만 정당한 구성원이야. 그렇지 않으면 다 빨갱인 거야. 그때부터 그랬어. 선동가고. 그러니까 1800년대 부르주아는 말 그대로 마스터예요. 마스터. 지배자.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세운 세계와 세계관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80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80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 부르주아적 세계가 순수한 형태로 발전한 나라가 아메리카 합중국이에요. 영국은 관습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독일도 아직 뭐 권위주의가 남아있거든요. 아메리카 합중국은 맨 땅에다가 순수한 부르주아 이상을 세워서 만든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이 캐피탈리즘의 뭐야 수출국이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합중국이잖아요. 우리 합중국이잖아요. 거기서 들여왔어. 그걸 갖다 들여와서 우리는 지금 30년 만에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메인스트림이에요. 주류예요. 이 생각이 어디에 맹점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이 이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할 이유가 없는가? 왜? 나경원과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의 수를 합하면 90%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당연한 거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자마자부터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20년 동안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역사고정강의 1년 듣는다고 바뀌겠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게. 우리는 그것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마스터, 정말 명실상부한 주인은 부르주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계제 생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개념이 이렇게까지 아주 조밀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했어요. 처음에 누가 프로젝트를 실행한 건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조밀하고 탄탄하게 세워놓은 이 사회적인 제도와 정당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죠? 미국에서 조지 부시, 아버지 조지 부시, 아들 부시 집권하고 공산당이, 아니 공산당이란다. 이건 공산당이 없지. 공화당. 공화당이 이렇게 공화당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걔네들이 좀 난리를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민주당이 힘이 센 것 같아요? 민주당도 별 차이 없어. 근데 공화당이 힘이 센 것 같아요. 공화당이 훨씬 힘이 세죠. 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공화당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의 정당이 있고 그 공화당을 서포팅하는 싱크탱크들이 사회운동단체로서 수없이 존재해요. 걔네들이 계속 불을 떼주잖아. 근데 걔네들이 예전에 민주당, 민주당 집권 때 절치부심해서 그런 일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조지 레이커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와중에 민주당은 계속 공화당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빠져나가자 하고 내놓은 거란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네 박원순한테 뭐 저기 뭐지 뭐 펀드라도 좀 했어? 안 했지? 이런 사람을 누가 돌봐줘? 여러분들 마스 베버에 지금으로서 정치 거기 보면 지금으로서 정치 보면은 국가는 뭐예요? 물리적인 폭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직체라고 얘기되죠. 물리적인 폭력을 독점. 요 개념이 중요해요. 이제 막스 베버가 말하는 그 국가는 근대 국가입니다. 잘 봐요. 요거 지금 마르크스 이 얘기하고 막스 베버 그 얘기하고 붙어요. 지금 여기서 베버하고 마르크스가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요 개념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이니 대선이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봐요. 근대 국가는 모든 스테이트는 물리적 폭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조직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리적 폭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데 이 폭력이라는 게 꼭 사람을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즉 권력의 권력 덩어리 권력. 근데 베버가 그 데피니션을 내놓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힘이라고 말을 해요. 베버 지금으로서 정치 그걸 보면 돼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힘. 자, 내가 이번에 권력을 쥐었다. 이번에 대권에 나경원 의원의 꿈도 대권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하겠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웃기는 소리라는 얘기야. 예?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대 국가에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다가 쉽게 말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힘을 쥐겠다는 거예요. 자원을 배분하는 힘을 쥐겠다는 거예요. 왜 베버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국가 개념을 내놨는가? 도대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개입될 수 없는 여지를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이걸 내놨는가? 봅시다. 히라베 폴리스에서 하는 사람한테 민회에 참석해야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사람들에게 나자마자부터 자기가 폴리스 이론이라고 생각해. 정치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폴리스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 국가에 들어오면은 개인이 있어. 인디비주얼이 있어. 이 인디비주얼에 있는데 인디비주얼은 뭐냐면 자기 완결적인 유니티예요. 자기 완결적 유니티. 셀프 컨테인드 유니티야. 그걸 셀프 컨테인드 유니티라고 말해. 와, 오늘 진짜 너무 어려운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막 용량 강만 터지지 않겠어? 이거 진짜 이건 국내 최고야. 이 강의는 이런 셀프 컨테인드 유니티로서 내가 말하는 거야. 이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법적 개인이라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셀프 컨테인드 유니티로서 인디비주얼. 이 사람은 모든 사회적 관계도 끊어지고 이 근대인을 설명하는 이 패러다임이 모든 사회적 관계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이익만을 딱 추구하는 자기 충족적 개인이죠. 그렇죠? 이 자기 충족적 개인은 내가 이 사람한테 야 나라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아 나라가 뭐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요 셀프 컨테인드 유니티로서의 인디비주얼 이 개인하고 스테이트 국가하고가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기열, 네. 나라를 사랑하나? 어? 축구할 때만? 해? 네. 어? 잘 모르겠어. 잘 그냥 안 한다고 그래. 괜찮아. 네, 네. 허연이는? 네. 네. 뭐? 별로 관심 없어. 이런 놈들. 대가리 피자 만 놈들 관심 놓고 말이야. 그러지, 대가리 피 다 말라버린 우리는 어쩌겠어. 정말 관심 없지. 관심 불러일으키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디비저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 이 나라를 지켜야 돼. 조갑제 외에는 아무도 없어. 재앙군인의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 스테이트는 어떻게, 그러니까, 인디비저라고 스테이트하고 연결을 시킬 고리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없잖아. 히랍 사람들은 타고나잖아, 그거를. 애국심을 타고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장치를 하나 딱 넣는 거야. 이런 게 있단다라고. 계속 있던 것처럼 장치를 넣는 게 뭐냐? 소셜 컨트랙트야. 사회계약! 사회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사회계약 안 맺었잖아. 응? 이건 사회계약 맺었어? 안 맺었잖아. 네. 내가 언제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아니잖아. 형님, 너도 그런 생각 때문에 나라 사랑하지 못하겠지. 그지? 차라리, 그냥, 투발루, 뭐, 이런 데서 내렸으면, 응? 물 찰까봐 걱정이라도 하면서 하겠지. 소셜 컨트랙트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근대 정치 철학에 딱 보면 이상하게 사회계약 논이 계속 나오는 게, 그게. 출발점을 여기다 두니까. 얘네들 여기다 엮으려니까 사회계약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소셜 컨트랙트, 자. 아니, 없는 거였는데, 어떡하라고요? 어? 어쩌라고요? 소셜 컨트랙트 어쩌라고요? 나한테 새겨주셨어요? 뭐, 이렇게 계속 삐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안 새겨줬잖아. 그러니까, 이리 와, 새겨줄게. 그게 뭐야? 그게 폭력이지. 이리 와, 소셜 컨트랙트 새겨줄게. SC 문신 새겨줄게. 내 몸에다가 문신 새겨주는 게 폭력 아니야? 즉, 이 인디비주얼에게, political obligation, 정치적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정치적 의무를 부과해. 그런데 정치적 의무를, 자, 여러분들 선거 투표를 하러 가야 됩니다. 서울시민은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누가 혼내지 않죠? 근데 히랍에서 만약에 민회에 참석 안 했으면 걔 완전 나가리 되지. 동네에서 못 살아. 본질이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말해. 아니, 나경원하고 박원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나 투표 못하겠어. 차라리 배일도를 믿을 수는 없잖아. 제가 지금 요즘 그런다니까. 어쩌라고, 이게 정말 답이 없어. 어? 안국동에 박원순 플래카드 이렇게 서 있는데, 참, 인물 없네. 이런 거 지나간단 말. 내가 나가야겠다. 국민연금 체납한 거 다 납부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무라고 하는 게, 억지로 부여하는 거야. 근데 우리 정치 의무 안 지켜도 별로 이게 없죠. 그러니까 계속 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국가는 어떤 국가냐? 레비아탄인 거지. 토마스 홉스 말하는 레비아탄. 리바이어던인 거야. 즉 폭력 덩어리로서의 국가라고. 이걸 막스 베버가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이 개인들 셀프 컨테인드 유니트는 어떤 놈이냐면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얘네들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모티브는 뭐냐? 짭짤한 거. 돈. 그렇죠? 그 배부의 통찰이 맞죠. 이해 관계를 분파해야 하는 힘, 권력. 우리는 그러니까 그곳에 입각해서 현대사회, 현대국가와 정치를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딱 맞는 거야. 무슨 명구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저놈을 찍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어? 좀 저급하지. 우리는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단테 신곡에서 말한 천국에서 만난 다음 얘기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리바이어튼에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스 베버가 권력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힘. 이해관계는 뭐냐? 돈 놓고 돈 먹게 하냐. 그러니까 어느 놈이 어느 집단이 어떤 놈을 옹립해서 우리 집단의 이익이 되게 하느냐. 이게 바로 권력. 그러니까는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잖아. 항상 빨리는 거지. 누군가 아 저 사람이 좀 어? 각성한 개몽된 부르주아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거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대풀이에서 알게 되잖아요. 또 부르주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계상을 계속 유포하지. 우리가 똑똑하거든. 응? 내가 판사 출신이거든. 내가 변호사 출신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원래 원단 재산계급이잖아. 재산계급이면서 그걸 만들어내서 펼쳐 보인단 말이죠. 그게 지금 현재 2011년 대한민국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 구도가 나오는 거야. 18세기에 만들어진 구도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결국 찍는 놈은 누구야? 누굴 찍든, 응? 누굴 찍든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아,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노동자인데 판사를 찍거나 변호사를 찍는 거야. 재산계급을 찍게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돼 있어. 베버의 이 데피니션에 따르면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기술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는 스토리예요. 큰 스토리. 하비가 이제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건 제가 끼워놓은 얘기. 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본적으로 보수 사회야. 부르주아 헤게모니가 관철되어 있는 사회야.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게 강물을 따라가는 것보다 천배만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드를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겠는가? 아니면 그냥 떠밀려가지 않을 정도라도 쥐고 있을 것인가? 버티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이해가 됐죠? 네, 고생들했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는 세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세기말. 드디어 이제 마카파. 네. 제국의 종말 지성의 탄생 읽어봤어? 분명히 전에 내가 소개했던. 안 읽어봤어? 읽어봐. 다음 주에 봅시다. 감사합니다.